조선노동당의 은정 속에 강원도 예술극장이 훌륭히 개관됐습니다. 풍치 아름다운 해변가에 사회주의 문명 강국의 채모와 항구문화도시 원산시의 면모에 어울리게 예술극장이 일도섬으로써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. 23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관계부문 원산시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.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강원도 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공연, 복받은 강원도 인민의 놀이를 관람했습니다.